이른 아침에 눈 비비고 태양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 햇살을 아주 가끔은 등 뒤에서 안아주고 싶은 사랑 창밖에 춤추던 나비처럼 향기로운 꽃이 되어 곁에 있고 싶어 숨길 수 없는 이 순간 떨림을 가장 달콤한 키스와 사랑을 baby 모두 주고픈 내 마음 목소리로 인사를 이런 마음이 그대에게 들릴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사랑 창밖에 춤추던 나비처럼 되어 곁에 있고 싶어 숨길 수 없는 이 순간 떨림을 가장 달콤한 키스와 사랑을 baby 모두 주고픈 내 마음 미칠 듯이 살아